만수대 운동에 높임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태양절의 즈음에서 해외 연구자 가족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해외 연구자 가족들은 대송산 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